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? 1번. 네. 집에 없어요. 2번. 네. 전에 해봤어요. 3번. 네. 지금 보고 있어요. 4번. 네. 이렇게 하면 돼요.